기술 위에 젖어 있는 아름다운 꽃송이가 사랑이 눈이 떠 수집어서 고개 숙였네. 어느 누가 찾아줄까? 사랑한다 고백할까? 그대의 부르름 기다리며 꽃 피는 가슴 봄바람 살며시 미소하면서 팬님이 사랑을 고백한다 전하네. 이슬 위에 세수를 한 아름다운 꽃송이가 그님의 고백에 수줍어서 고개 숙였네. 봄바람 살며시 미소하면서 팬님이 사랑을 고백한다 전하네. 이슬 위에 세수를 한 아름다운 꽃송이가 그님의 고백에 수집어서 고개 숙였네.